3.8 국제분유절 기념 전국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민속유의 오락 경기가 6일과 7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선발된 2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에서는 윤회, 공로키, 줄넘기 등의 종목들이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.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했습니다.